프랑스 시인 보들레르는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항상 시인일 것. 산문을 쓸 때조차도.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시를 쓸 때만 아니라 산문을 쓸 때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연애를 할 때도, 심지어는 죽을 때도 시인이기를 바라는 사람. 비록 남들 기준으로는 불행해 보일지 모르지만 또 본인도 불행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그는 진짜 시인으로 남을 겁니다. 사실 누구나 그런 타이틀 갖고 싶어 하죠. 항상 그것이고 싶은 나의 주제 혹은 제목. 뭐 그것이 직업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겠어요. 그걸 못 찾고 있는 동안은 설사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다 하더라도 괜히 하루하루가 힘들게 느껴집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허전함도 그 때문은 아닌가요? 你我。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나다운 일을 할 때는 그것이 무엇이든 행복하겠죠. 바로 이 음악도 영화 속의 그런 장면에서 흘러나왔는데요. 나니 모레트의 나의 즐거운 얘기 중에서 할레드의 디디 들어봤습니다. 그 할레드는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그 중동을 대표하는 가수라고 하는데요. 정말 FM 영화 음악을 시작하는 아주 흥겨운 곡이 아니었나 싶어요. 충북 청주 흥덕구의 이명일 씨, 대신 축하 좀 해달라고 하셨죠. 3월 24일 좋아하는 희라 씨의 생일인데 직접 해주고 싶은데 짝사랑이라서 해줄 수 없다고요. 봄을 기다리는 마음,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랑의 블랙홀처럼 매일 시간이 반복된다면 저도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일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사람을 알아가는 것, 사랑을 해나가는 것,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그렇게 제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일 씨, 사실 저도 사랑의 블랙홀을 보면서 영화 속의 주인공은 그 하루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지만 저는 좀 부러웠어요. 제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혹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나에게 그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연습해서 그 순간을 완벽하게 맞이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명일 씨, 사랑하는 그분께 제가 대신 축하해드릴게요. 이희라 씨 생일이라고 하셨죠? 자, FM 영화음악으로 사연을 보내주실 분들은 일단 인터넷에 접속을 하시고요. www.imbc.com 쓰신 후에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셔서 거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우편번호는 150-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43819호,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은 소니뮤직에서 제공하는 모나리자 스마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에요.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김근석 씨, 한동안 영화를 안 봤는데 요즘에 영화 보는 병이 도졌다고 하셨죠? 아마 오늘 이 시간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바로 그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우 씨가 나오셔서 새로 개봉하는 영화들,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무진장 풀어놓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만 지나면 영화를 마구 보고 싶어지는데 김근석 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이 음악 듣고 이지은 편집장을 만나보도록 하죠. 대전 중구 산산동의 이영석 씨, 비포 선셋 6월에 개봉한다고 해서 비포 선라이즈를 다시 봤다고 하셨죠? 이 영화에 배경음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다면 한 곡 틀어주세요 하셨는데 왜 없습니까? 이 둘이 함께 레코드점에 들어가서 LP를 듣던 장면,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듣던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케이스 블룸의 Come Here. 산책 FM 영화음악. 때는 아 우리도 저랬었지 그런 것 때문에 옛 생각도 많이 나고 좀 색달랐고요. 감동적이면서 많이 웃기고 애들 연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음악이 들리는지 잘 모르면서도 이렇게 조화롭게 돼서 그 책에서 영상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거를 여기서 많이 보여준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내용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어른스럽다는 느낌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보는 것보다 어른들이 동심으로 가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옛날 것 같아서. 회사 짐밖에 몰랐었는데 다시 그 시절 가서 그렇게 풋사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청취자들에게 옛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 바로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아홉 살 인생의 그 시사회장에서 마이크를 들이대서 소감들을 들어봤습니다. 자,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 2.0의 이지은 편집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면 반응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반응이 나쁜 반응이 없네요. 예, 아홉 살 인생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번 주에 개봉하죠. 맞습니다. 예, 일단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못 보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그렇죠. 예. 이 작품은 뭐 워낙 그 소설이 유명했어요. 그 소설이 네. 나온 지는 꽤 됐는데 91년인가 네. 나온 걸로 아는데 그 위기철 작가의 네. 소설인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그 예, 그 한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가 되면서 네. 예. 정말 장기간 베스트셀러화 됐던 그런 작품인데요. 말 그대로 아홉 살짜리 그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이 또래에도 이제 아홉 수가 있는지. 아홉 수에 무슨 뭐 옴붙었다 이런 네. 아이들이 그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네. 배경은 70년대예요. 경상도의 한 시골 마을이고요. 그 백여민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이 친구는 공부는 못하는데 굉장히 그 정의감과 네. 또 우직스러움, 또 아이들을 보호해주려는 그런 마음, 뚝심, 남자다움, 네. 어떤 투박한, 어떤 투박하고도 소탈한 그런 진심, 이런 것이 있는 친구예요. 어느 날 이 마을에 그 우림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온 그 여자아이가 전학을 오게 됩니다. 네. 그 이야기는 여민이 우림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새침을 떨던 우림이 점차 여민에게 마음을 열고 둘이 이제 그야말로 퍼피 러브죠. 풋사랑을 해나가는 네. 이제 그런 과정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류의 이야기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골 마을과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아이들의 촌스럽지만 동화 같은 이야기가 두 번째로 벌어집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그 뭐랄까요? 너무 그 시골 외진 곳에 살다 보니까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우림이 미국에 갔다 왔느냐 갔다 오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벌어지는 설전이 영화 끝까지 벌어지는 뭐 그런 네. 것들도 있고요. 그냥 세 번째는 이제 여민과 여민의 엄마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정성경 씨가 분하고 있는데요. 그 예전에 그 가난 때문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화학약품이 눈에 튀는 바람에 이제 백태가 껴서 일종의 그 애꾸 눈으로 살아가죠. 네. 그 바람에 동네 사람들한테 좀 천대를 받게 되고 그런 엄마에게 색안경을 그 사드리기 위해서 여민이가 그때 말로 하면 아이스케키 장사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런 세 가지 이야기가 중심축으로 벌어집니다. 네. 네. 자, 이 영화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아무래도 아이들의 연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김석이라고 하는 여민 역할을 맡은 친구와 그 외에 다 이세영이라고 하는 그 우림역의 친구. 또 기타 거기 이제 오금복이라는 극중 이름, 네. 배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오금복과 기봉인가요? 기종이요. 기종이요. 네. 예, 이 친구들이 다 그 사투리를 써요. 네. 이게 그 우리가 요즘 사투리 좀 식상하거든요. 중국 영화에 워낙 많이 나와서 근데 그런 사투리들하고는 또 다른 어떤 색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윤인호 감독이 그 연출하는 그 방식이 대단히 좀 안정화된 방법을 택했습니다. 네. 영상적으로 좀 뭐랄까 좀 실험적이라거나 세련된 뭔가를 의도하기보다는 그 공간 안에서 그야말로 시골은 정적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프레임에 담아도 그림이 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생기 있게 뛰어노는 배우들을 담는 것만으로도 아마 연출자가 할 몫은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윤희석 감독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죠. 예, 이 각본은 어떤가요? 예, 물론 각본은 그 위기철 작가의 원래 각본이 그 워낙 또 많이 갈채를 받았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좋은데 원작 소설과는 달리 그 많은 부분이 축소되고 또 초점이 다른 곳으로 또 맞춰졌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사실은 이 영화가 다소 뭐랄까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일단은 이제 이 영화가 뭐랄까요 그 과거고요. 또 시골이고요. 어린아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네. 이 세 가지 요소가 그 최근에 뭐랄까 조금 세파에 찌든 어른들의 동심을 환기시키고 그 시절 어딘가에 우리들의 진심과 우리들의 순수했던 마음이 남아있다. 그곳을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제작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 과거이고 시골이고 어린아이일 때로만 돌아가야 우리가 그런 진심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왜 꼭 그렇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판타지 공간인데요 그 시공간 속에 우리의 진심을 가둬놓고 꼭 이렇게 이런 영화를 통해서만 살짝 들여다본 다음에 다시 잊지된 세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인지 저는 약간의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도리어 만일 이렇게 동심으로 환기시키는 어떤 우리들의 순수한 마음이라면 차라리 도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시골을 배경으로 한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라면 도리어 그 인간성을 추적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같은 이야기들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화에 다소 아쉽기도 하고 단점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요. 물론 아이들의 연기는 굉장히 빛이 나고 생동감이 있습니다만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이야기들, 풋사랑, 또 친구들 사이의 어떤 우정이나 갈등의 부분들, 또 영원한 상처이자 영원한 고향일 수밖에 없는 가족에 대한 어떤 연민.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골 배경으로 한 이 아동 영화에서는 일종의 코드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사실 이 9살 인생이 굉장히 전형적이죠. 아마 전형적이라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풀어내질 못하고 늘 하던 그 이야기 속에서 또 소설 속의 공간 속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원작 소설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건 좀 심하시죠.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감독의 그 연출력에 조금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영화가 그 장면 장면이 어떤 감정에 풍부하게 깊이 나오는 것을 꾸준히 좀 이끌어가지 못하고 좀 성급하게 다른 장면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풍부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처음에 많이 찍은 것 같아요. 나중에서 편집해서 다 잘려나갔는지 그들의 이야기가 좀 개연성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시사회에서 보면서. 저는 그 이 영화를 만든 윤희노 감독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근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데뷔작이 바리케이드라는 그 외국인 노동자 영화 97년이었죠. 2년 뒤에 마요네즈라고 하는 그 모녀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살 인생인데요. 자, 이 세 작품을 한번 쫙 보면요. 외국인 노동자, 또 숨겨진 모녀간의 어떤 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동심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 윤희노 감독에게 세상을 통찰하고 싶은 또 세상에 삐뚤어진 부분을 바로잡고 싶은 진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 작품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흔히 보는 대중상업 감독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작인 두 작품이 모두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진심이 그대로 영화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리케이트라는 영화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그동안 사람들이 주지 못했던 시선을 윤 감독이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 이야기가 워낙 어떤 그 외상적인 부분들 그 외피만을 따라서 돌아다니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하나의 작품 안에서 마치 교과서를 써내려가듯이 정리하고픈 마음에 이게 하나의 드라마 초록이를 묶이지 못했고 그것이 감정적으로 전달되지 못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요네즈 역시 두 배우의 어떤 그 천부적인 연기에도 불구하고요. 네. 과연 그것이 모녀 간의 관계에 어떤 속 깊은 이야기까지 끌고 들어갔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윤희로 감독에게는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시도보다는 작은 데서부터 출발해서 속 깊은 곳까지 끌어내려가는 그런 방향 전환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홉 살 인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들이 흔히 보아온 시골 영화들의 어떤 전형적인 틀을 따라서 이루어져 갈 뿐이지 그 이상 또 그 밑으로 더 깊이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죠. 예. 하지만 그 이 보편적인 정서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그리고 어떤 그 시골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도시에서 나서 자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시골 하면 뭔지 나의 태생적인 고향인 것 같은 느낌을 모든 사람에게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경기 하남의 김지윤 씨 잘 보셨다고 하셨고 울산의 엄상원 씨 그리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이명숙 씨 서울 노원구 중계일동의 원선희 씨 아홉 살 인생 뭐 재밌게는 봤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는 있었습니다 하셨어요. 그냥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라고 하셨는데 음악 듣고 이번 주에 개봉하는 다른 영화들 이야기를 좀 계속할까요? 네. 자, 영화 아홉 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곡입니다. 아홉 살 찬가.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아홉 살 인생 중에서 자 노영심 씨가 음악감독으로 참여를 했었죠. 서태화의 아홉 살 찬가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엄상원 씨 신청하셨네요.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 2.0의 이지훈 편집장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또 어떤 영화가 있죠? 예, 그 외에도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맹부 삼천지교라는 한국 영화 또 있고요. 뭐 허니라는 춤 영화도 있고 또 스나이퍼 2라는 네, 예. 그게 뭐래요? 탐베린소가 다시 스나이프입니다. 단관 개봉으로 좀 네. 비디오용으로 나온 영화인데요. 네. 그런 영화도 있는데요. 그 중에 Life as a House라는 Life as a House요. 예, 그거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작품은 어윈 윙클러라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감독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제작자로 더 사실 제스터가 유명한 것도 아니죠. 한국에서 해본 제스터가 누군지 누가 알겠습니까만. 그냥 흔한 상업용을 그렇죠? 많이 만들었었죠. 네. 로키. 네. 로키 시리즈의 제작자고요. 또 그 마틴 스코세이지의 성난황소를 제작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뭐 한두 편 정도 더 연출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 라이프 에저 하우스라는 제목처럼 어떤 네. 그 집 같은 인생 뭐 이런 것들처럼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케빈 클라인이 주연을 맡고 있는 조지라는 네. 건축가예요. 건축가인데 네. 이 사람이 컴퓨터 작업하는 걸 싫어해요. 네. 손으로 꼭 도안을 하고 예. 설계를 해서 집을 짓는 그 바람에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적응을 못하죠. 해고를 당하게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게 됩니다. 4개월 정도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사람이 이 남은 시간을 자신의 전처와 또 아들 샘 이렇게 셋이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샘은 좀 반항적인 기질이 다분하고요. 아버지에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남은 인생 동안 자신이 인생에서 알았던 것들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고려만 하고요. 그러나 예상할 수 있다시피 아들은 점점 아버지에게 동화되어 가고요. 그 와중에 전처 또한 이 전 남편인 조지에게 다시 사랑을 느끼면서 이 세 사람이 함께 어떤 사랑, 행복한 네. 가정을 다시 회복해 가지만 어떤 절대적인 조건이 남아있죠. 시한부 인생이라는 네. 아픔과 상처와 사랑이 하나의 집처럼 어우러지면서 이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작품입니다. 가족영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조지가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고 수작업을 한다는 거에서부터 어떤 집을 내 손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설정에서부터 그 하나의 집을 짓듯이 네. 또 이가 빠진 나무들을 메꿔나가듯이 하나의 집이 서듯이 그렇게 가족이 상처와 여백을 딛고 서로 뭉쳐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영화 이 자체로서 그렇게 뛰어난 뭐 완성도를 보인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그 우리가 헐리우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어떤 장르라기보다는 그 기능들을 하는 그 영화들을 일종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네. 정말 꾸준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죠. 가족 드라마라고 네. 하는 것은 예. 정말 꾸준히 할려주는 과거부터 이 회복되지 않는 가정을 회복되고자 하는 의지, 회복시키고자 네. 하는 의지를 정말 설파해왔습니다. 이 영화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거기에다가 아버지, 그 집을 다시 세우려는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워낙에 예전부터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집 짓는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인데다가 여기서는 게다가 직업까지 건축가잖아요. 맞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의외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예요. 그 네. 개신교 윤리가 그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지배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히스패닉이나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는 이제 그 백인들 사이에서 그렇다는 얘기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보수적인 가족 전통과 함께 또 하나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개척 정신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 나라이다 보니 그 어떤 대중문화나 어떤 그 하류문화에서 조금 삐딱하게 나갈 때마다 끊임없이 가족으로 돌아오려고 그렇죠. 합니다. 끊임없이 아버지라는 아이콘을 등장시키면서 그 아버지가 바깥으로 도는 그 아들 또 이미 한번 쪼개진 가정을 다시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정말 심심찮게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 역시 그런 전통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그 한국의 관객들이 이 영화가 가진 그런 식의 미국적 테마에 감아받기는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케빈 클라인의 연기가 또 상당한 빛을 발합니다. 그래요. 케빈 클라인의 연기를 중심으로 이런 드라마들이 기본적으로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9살 인생이라는 영화가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동심의 판타지를 환기시키듯이 보수적인 가족 드라마가 주는 나름대로의 맛이 있죠. 그런 것들을 즐기기에는 나쁘지 않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여러 편의 영화 중에서 그나마 볼만하고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영화 두 편, 9살 인생과 Life as a House 소개해 주셨네요. 다음 주에는 좀 더 풍부한 영화와 함께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다음 주에 정말 할 말 많은 영화 하나 개봉합니다. 어떤 영화죠? 마지막 늑대라고요. 아하, 예. 봤습니다. 시사회에서. 우리 네. 다음 주에 아주 그 얘기 좀 풍부하게 하도록 네. 하죠.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자, 음악 듣습니다. 어윌 윙클러 감독, 케빈 클라인이 주연한 Life as a House 중에서 마리아 맨슨이 부릅니다. Sweet Dreams.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한국 영화 맹부 삼천지교에서 한 곡 들어봤습니다. M Street의 To Be or Not To Be. 이 맹부 삼천지교 저는 아직 시사회에서 보질 못했는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그 포스터요. 심지어는 버스에도 붙어있고 온갖 군데에 다 붙어있는데 그 우리 그 뭐 첫돌 기념 해가지고 돌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뭐 몇 돌. 근데 그거 표기를 잘못했더라고요. 요즘에 리을씨의 그 받침 안 쓰는 게 언제부터인데 리을씨의 받침을 해가지고 그 4,500만이 헷갈리게 생겼네요. 그 포스터도 제작할 때 한 번쯤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뻔했어요. 여하튼 영화는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구의 임정우씨 시험 결과 어떻게 되셨어요? 시험장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저희 FM영화음악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죠. 사람들 속에 밀리듯 누군가의 이끌림에 의해서 끌려나오듯 하면서 시험장을 빠져나오고 머릿속에서 후회와 새로운 기대가 동시에 꾸물꾸물 피어난다. 자, 먼저 겪어보았으니 다른 이들보다 시행착오는 덜할 것이 아닌가. 이제 좀 더 여유있게 차근차근 침착해질 수 있겠지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어떤 시험인지 모르겠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임정호 씨 신청하신 곡이 있어요. 경기 성남 분당구의 고혜원 씨도 함께 신청하신 곡인데 최근에 개봉한 영화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자, 여기서 주인공 홍반장 김지혁이 두 곡을 부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불렀던 그 곡보다는 두 번째 곡이 훨씬 나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임정호 씨 그리고 황수환 씨, 표민경 씨도 다 함께 신청하신 곡, 그 곡 들려드릴게요. 라이프 카페에서 김시옥 씨가 불렀던 노래, 바로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천장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창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네, 홍반장에서 김지혁이 직접 부른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들어봤습니다. 아, 이런 남자 정말 멋있죠? 그 전혀 티 안 내고 일 잘하고 굳은 일 있으면 달려와서 다 처리해주고 그러고 나서도 전혀 생색내지 않고 그냥 아주 쿨하게 그냥 들렸어? 하고 그냥 가고 그리고 때되면 이렇게 카페에서 이런 노래도 부르고 남자가 기타 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노래 부르면 굉장히 멋있어요. 결혼한 저도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자, 영화 속에 그런 장면 하나 더 뽑았어요.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순수한 남자. 그녀를 믿지 마세요 해서 그 천상 사기꾼 그녀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강동원의 오브리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 가문의 영광에서 김정은이 부른 나 항상 그대를까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부른 노래들을 세 곡을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요. 참 기분이 묘하시죠? 마치 그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이렇게 뭐랄까 노래하는 그 솜씨는 썩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만의 그 독특한 개성으로 또 영화 속의 그 느낌으로 노래를 불러주니까 정말 내 옆에서 불러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곡을 들어봤고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윤정은 씨, 이제 유령회원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하시면서 글을 올려주셨죠. 너무 반갑습니다. 윤정은 씨뿐만이 아니라 이러면 어떨까요? 봄을 맞아서 우리 아지랑이가 땅속에서 피어오르듯이 정말 좀 이렇게 좀 위로 올라오세요. 올라와서요. 저한테 말 좀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노래 듣고 싶다고 강력하게 신청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좀 살아 움직이는 그 느낌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이 기다리셨던 곡이 아닐까 싶은데 이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 박혜영 프로듀서는 3천만의 곡이라고 하셨어요. 자, 미션 중에서 가브리엘스 오보, 김형주 씨, 전성우 씨, 이부용 씨, 이명구 씨, 정은정 씨, 임광수 씨 신청을 하셨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쭉 부르니까 정말 마치 그 어느 청취자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름을 쭉 부르고 나서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서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주변 사람들 이름 부르는 느낌이라고요. 저도 그러네요. 아, 한번 부르는 김에 다 불러볼까요? 자, FM 영화음악 박혜영, 권영, 황보나영, 백은하, 그리고 지금까지 정은임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이요. 저희 박혜영 프로듀서께서 3천만의 애창곡? 아니, 3천만이 사랑하는 곡이라고 하시면서 이 미션의 가브리엘스 오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이 곡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봄이에요. 밑에서 아지랑이처럼 올라오셔서 저희 FM 영화음악으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